내가 많이 부족했던 거 또 참아 미안하다 못했던 거 네가 내 곁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조금씩 그렇게 나도 네가 내가 서봤어 전부 지울 수 없겠지만 다 잊을 수도 없겠지만 되돌릴 수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고 싶어 한 번 더 날 믿어줘 우리 이제 새로 start from zero 네 모든 걸 다시 알고 싶어 많이 힘들다 해도 from zero 널 내 품에 다시 안고 싶어 from zero from zero 혹시 지금 다시 거꾸로 걸리고 있어 시작하면 돼 사랑해 되돌릴 수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고 싶어 한 번 더 날 믿어줘 우리에게 새로 start from zero 네 모든 걸 다시 알고 싶어 많이 힘들다 해도 from zero 너를 내 품에 다시 안고 싶어 from zero from zero 혹시 지금 다시 거꾸로 From zero, not even one for you. I dedicate the song.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쯤 우린 행복할까 싶어. 야라 많이 힘들단 거 내가 만들었잖아 So please baby Just give me a chance to be yours